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영어 멘토 크리스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 오늘 같이 우리가 크리스의 IELTS 멘토링 한번 오늘 인트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OT입니다.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그 IELTS 준비하면서 우리가 멘토링 방식으로 우리가 IELTS 준비를 좀 도와드릴 건데, 그때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 에피소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좀 공부하면 되는지 그 절차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그 테스트런으로 몇 가지 동영상 올려놓은 것도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, 이제 거기에 예, 피드백이 좀 너무 선생님이 로봇처럼 이렇게 긴장한다고 해가지고, 선생님이 이번 멘토링은 정말 편안하게, IELTS 어렵잖아요. 근데 수업도 너무 딱딱하면 그렇겠죠.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 진짜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 수업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도 좀 선생님만큼이나 여러분도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야기 듣는다는 형식으로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 IELTS 멘토링 한번 진행할 건데요. 그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오늘 세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, 일단 요 멘토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 형식으로 우리가 나갑니다. 그래서 에피소드로 1번부터 해서 쭉 1번, 2번, 3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뭐 복잡하잖아요, IELTS가. 그래서 reading, listening, writing, speaking 다 복잡한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에피소드 만 쭉 따라오시면, 1번부터 쭉 따라오면 뭐 발음부터 시작해서 문제 푸는 거, 그리고 뭐 IELTS에 나오는 뭐 필요한 뭐 어떤 뭐 꼼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꼭 답만 막 찍어내는 법 막 이런 것들도 알려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에피소드만 쭉 따라오세요.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중간에 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 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선생님 꿀팁을 많이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요거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요거 어떻게 수업이 작동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. 선생님 일단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요. 유튜브랑 팟캐스트도 같이 올립니다. 그래서 팟캐스트 팟캐스트도 같이 올려요.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실 때 유튜브에 뭐 한글로 크리스 IELTS 크리스 IELTS 한글로 검색하시거나, 아니면 영어로 뭐 이게 다 어디든 뭐 팟캐스트도 역시 이렇게 크리스 IELTS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검색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선생님 얼굴이 나올 거고, 항상 얼굴이 나올 거고, 원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, 그죠? 자,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선생님이 해놓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강의 들을 때 교재는 어떡하냐? 요거 그 교환 같은 거는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놔요. 그래서 블로그에 요거는 주소를 선생님 알려드릴게요. 블로그는 블로그는 선생님 개인 주소를 쓰는데 크리스 그 다음에 IELTS 적어두세요. co.kr 외우기 쉽죠. 그래서 co.kr로 여러분 접근하시면,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선생님 블로그 바로 나오고요.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선생님 올려드리면 이렇게 딱 그 교환이 있을 거예요. 크리스 멘토링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그거 보시고 뭐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쇄하셔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됐고, 우리가 유튜브랑 블로그 이렇게 메인 하고,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IELTS 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좀 시사상식이라든지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사상식이나 아니면 뭐 해외의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, 선생님이 여러분은 뭐 영자신문까지 읽을 건 없습니다. 선생님이 거기서 핵심만 거 이슈가 되는 거, 뭐 중요한 거,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떤 토픽에서 뽑아가지고 선생님 알려드리는 게 SNS에서 알려드려요. SNS.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스타나 아니면 페북에서 선생님 검색하시면 역시 인스타는 영어로 검색해야 돼요. 그래서 IELTS 요거 이렇게 우리가, 그리고 선생님 해시태그 업로드 할 때 해시태그로 한글로도 올립니다. 크리스 IELTS 해시태그 검색하셔도 되고요. 근데 아무튼 그 어떻게든 간에 선생님 인스타나 페북에서 선생님 또 얼굴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다 선생님이 이제 팔로우만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그 새로운 소식들, 그리고 IELTS 중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 찝어서 선생님 올려드리니까 되게 스피킹에 쓸 수 있는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우리가 넣어드려요.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주는 표현만 써도 이그제미널을 웃길 수 있는, 그죠? 그러한 것들 많이 기발한 것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SNS 그리고 유튜브, SNS 유튜브 그 다음에 요 블로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IELTS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충격받은 게 우리가 조금 여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학원 자체가 IELTS 학원 자체가 없어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. 그래서 선생님 요 강의 시작한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불이익 받지 않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실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그런 어떤 선생님이 신념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런 행동의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에피소드 쭉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인트로는 요거까지고요. 그래서 요거 선생님 좀 각지에서 각자 우리가 SNS, 유튜브, 블로그 이런 데서 선생님 좀 찾아주시고 선생님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것도 멘토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뭐 중간에 어려운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피드백이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100%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최대한 선생님이 답변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같이 우리가 IELTS를 이겨내 봅시다 한번. 예,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. 예,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1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.